빠졌어 난 내게 빠졌어 널 보는 나의 두 눈이 자꾸만 설레 웃음이 나 널 만지고 싶어 난 안기고 싶어 이런 감정 난 내 생 처음이야 라이라이야 네가 좋아서 라이라이야 행복한 날들 그토록 그리던 내 사랑이 지금 내게 다가왔어 빠졌어 넌 내게 빠졌어 널 보는 나의 두 눈이 자꾸